the 아 파트 아파트 아 파트 아파트 아 파트 아파트 아 파트 아파트 아 파트 아파트 아 파트 아파트 It's whatever, it's whatever, it's whatever you like. Turn this opposite into a club. I'm talking drink, dance, smoke, free, party all night. Come on, gumbe, gumbe, go, what's up? Are you ready? 'Cause I'm coming to get ya. You know.